하나, 둘, 셋. 자, 이제 2부로 들어와서 저희 한번 라리가 얘기 네. 한번 해봅시다. 사실 라리가는 그동안 너무 새벽에 열려가지고 자주 챙겨보지 못하는 리그이긴 한데, 그래도 바르샤,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주요 팀들이 많으니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라리가 제가 바르샤 경기는 일단 챙겨봤고, 레알 경기는 아까 아침이라서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는데, 두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잘한다. 이두 팀은 정말 잘하고, 딴 팀들은 들러리구나. 라리가는 워낙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두 팀이 너무 강하니까. 두 팀, 떨거지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틀레티코가 좀 따라오고, 발렌시아 있다가 발렌시아 뚝 떨어지고, 이런 건데. 캐리네빌 네빌이 와서 똥똥 뿌리고 가고, 네빌 다시 영국 가서 해설하고. 인생은 실전이다 연마나 인생 실전이다 연마나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세비야가 많이 따라왔죠. 그쵸, 세비야 잘 세비야가, 따라왔어. 어우, 너무 좋아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첫 경기 열린 게 바르샤랑 레아베티스. 베티스. 저는 이제 이 경기 시작부터 보진 못했고, 켰을 때 이미 1대1이었어요. 1대1이었는데, 베티스 첫골 너무 맛있게 들어가서. 일단 루벤 시작. 카스트로 그 프리킥 그쵸. 골이었죠? 예. 일단 처음에 바르샤가 시작을. 누구죠? 후안 프란인가? 아니, 아, 투란. 투란. 아드란 투란. 아르다 투란. 아르다 투란이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는데, 바르샤가 쓸데없는 반칙을 했는데, 워낙 위치가 좋았고, 위치 좋았는데, 킥력이 너무 좋았어요. 네, 루벤 카스트로. 브라보가 뛰었는데 팔이 안 닿더라고요. 쭉 뛰어서 파워포스트까지 날아갔는데도 팔이 안날 정도면 정말 잘찬 거죠. 네, 그 프리킥은 확실히 그 뭐였지? 쿠티뉴가 아스날 상대로 넣었던 그쵸. 골, 그 골하고 완전 반대편. 반대편에서 쐈던 그쵸. 약간 그런 궤적이었죠. 그쵸. 궤적 자체는. 그렇지만, 역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 바르샤가, 와, 뭐 못하네 해서 베티스 잘한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메시가, 노란 머리 슈퍼 사이어인 메시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페널티킥 박스 바깥에서 애들이 다 뒤에 있으니까 그죠. 에이씨 모르겠다고 그냥 팍 뻥 때린 거 때렸어. 아니야? 그게 들어가. 근데 그 전에도 메시가 또 때린 게 있는데, 메시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수비수들이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막을 수가 없어. 메시가 그 전에 때린 게 골대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봤어. 그것도 한 박자보다 좀더 빨랐던 것 같아요. 뭐, 한 박자, 3분의 1 정도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빠르니까 뭐, 막을 수가 없죠.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수도 그렇고, 막을 수가 그냥 없으니. 보는 거지 그냥 얼라 뭐야 하고 얼라 슈시네? 이러면서는 이거 좀 뭐. 진짜 메시는 진짜 확실히 뭐라 신계라는 말이 확실히 그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제 외계인이 된 거죠. 슈퍼 사이언으로 돼가지고. 그 옛날에 호나우진이가 이 지구별은 축구 전투력이 얼마나 드디어 지구에 사이어인이 등장했습니다. 호나우진이 아직도 그볼좀 다루던데 아직도 브라질에서 잘하는데? 살은 좀 쪘지만 볼 다루는 게 어마어마하던데 메시도 그리고 제가 맞췄어요 그 우리 첫 방송할 때 뭐라고? 메시 아르헨티나 국대 다시 돌아올 아, 맞아. 거라고 아, 맞아. 나 지난주에 게임하면서 봤어. 메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난 봤어. 딱 맞췄잖아 왜냐면 호날두가 유로를 우승했거든 호날두가 국제대회 우승해야 되거든 메시는 메시도 어떻게든 발롱으로 타려면 이제 또 월드컵 우승 해야지. 해야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28살이 어떻게 은퇴를 해 근데 바르샤는 메시 말고도 이제 수아레즈가 해트트릭 했죠 그쵸. 수아레즈는 확실히 수아레즈 이제 옛날에 메시와 호날두가 신기였다면은 수아레즈가 약간 이제 그왜 드래곤볼 보면은 그 선두 주는 그 고양이 그쵸, 신 있죠. 그쵸. 약간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남의 크인 된게 카림 아니라. 신인가? 카림 신인가? 그 거기 남의 크인 다된거 같은데. 거기까지 된거 아닌가? 근데, 수아레즈 대장령 무서워요. 이번에 수아레즈 3골, 메시도 골, 투란 그리고 한 골. 투란 한 골. 그리고 바르샤의 투란이 지난 시즌에 완전 죽수던 투란이 이제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터키 가서도 죽었는데, 프리시즌부터 살아나더니 네. 그 좋은 모습 쭉 이어갔는데 그리고 슈퍼컵에서도 기억으로는 골을 넣었죠. 네. 어 근데 문제는 좋은 투란 네이마르 돌아오면 어차피 벤치예요. 아 그런가? 중앙으로도 못 쓰나? 중앙에 이니에스타, 라키티치, 부스케치, 아 그렇네. 네이마르가 돌아오면은 자리가 없네요. 이 좋은 아 근데 좀 돌아오면 네이마르 좀 쉬게 않을까? 해주겠죠. 아무래도 결승전까지 힘들게 뛰었는데 네. 투란도 잘해주고 있고 제가 그리고 MSN의 백업이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수아레즈의 백업만 남았는데 무니르가 프리시즌에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발전된 그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 MSN에서 M과 N의 이제 백업은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시즌 백업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제 수아레즈의 백업이 문제죠. 이승우 어때? 이승우? 아 근데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이승우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 자리 노리고 있긴 하더라. 노리고 있더라고 그 자리. 아 근데 MSN 중에 빠지면 어디 빠지겠어니까. 그런데 아, 네. 나이를 따지기 시작하더니 수아레즈 노리더라고. 아무래도 수아레즈가. 아 근데 이번에 바르셀로나 B의 통보 그 소집 명령 못 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후베닐 어쨌든 원소속은 후베닐이니까 이승우는 그리고 바르샤 B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바르샤 B죠? 백승호도 후베닐인가? 못 받았어요 이번에 부상 때문에 못 받았어요. 아 이승우는 근데 폼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많이 만들어놨고 2전인가도 골랐더라고 기사 같던데 아마 제 기억에 3경기 연속 골이었나 그러고서는 제 이번에 아마 안 받았을 거 이번에 그 부름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후베닐 A랑 그 바르샤 B 감독이 서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 금방 보지 않을까? 에, 여기 뛰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결국 바르샤가 수아레스의 백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뉴스에서 찾게 될 거라 차라면 이번 시즌 1군 정말 잘하면 후반기에 뭐 데뷔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알아? 거기 MSN 자리에서 두 명 이상 부상 당하면 벤치라도 그쵸? 앉을 수 있을 수 있죠. 뭐 저기 누구냐 엘리키 감독도 좀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잘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네 몸도 되게 좋아졌던데 몸도 좋아졌고 키도 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겠다. 키 커도 몇 시만 하다는 거. 근데 아직 어리다는 거. 열몇 살이지? 열여덟. 네, 좋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레알 경기로 갈까요? 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하면은 BBC 라인이죠. 근데 이번에 BC가 빠졌어. 벤제마가 그 고질적인 엉덩이 부상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는 그 누구냐? 유로에서 파예의 니킥을 맞고 쓰러져서 아직 부상 복귀를 못했는데 남아 있는 B가 남아있는 그 베일이 예 하드캐리? 하드캐리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죠. 예. 어 잘해요 베일 그리고, 지금 폼이 너무 좋아. 예 그리고 이제 벤제마 백업으로 모라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호날두 백업으로 아센시오가 나왔는데 모라타는 움직임은 그래도 스페인 국대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은데 어 아직 그래도 결정력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거 같고 모라타가 이번 경기 슈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 막혔죠. 막혔죠. 키퍼가 룰리가 물론 룰리 키퍼가 옛날부터 잘했어요. 지난 시즌부터 룰리 키퍼가 어 그 소시에다드에서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근데 어 아무래도 모라타의 골 결정력을 좀 더 키워야 슈팅력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더 하이라이트만 보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보면서 움직임도 괜찮은데 아 이제 좀 뭔가 마지막만 좀 진짜 마지막만 키웠으면은 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모라타보단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모라타도 다시 이제 리그를 바꿔서 온 거니까 리그에 좀 더 적응하면 잘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신구의 바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벤제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서른대고 네, 그렇죠. 호날두도 이제 서른대니까 호날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관리 정말 잘한다면야 뭐 한 4년 5년까지 쓸 수 있겠지만 전성기는 한 2-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정도. 슬슬 내줘야죠 두 선수 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에 베일이 있는 것 같은데 베일 선수 확실히 유로 때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좋은 모습이 유로를 거쳐서 이번 시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베일은 확실히 옛날에는 그냥 빠르고, 치달. 예, 그런 선수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조율도 할줄 알고, 약간 그, 연로라면 경력이 쌓이면서, 뭐라 하죠? 좀 관록이 그쵸. 쌓였다고 하죠? 관록이 쌓였다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 될게 이제 드디어 나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대체자 후계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아센시오. 그동안 뭐 헤세도 있었고, 루카스 바스케스도 있었는데, 이번 프리시즌에서 드디어 발견한 아센시오. 그쵸. 네. 지단 감독이 그 안목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지 않나요? 레알 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레알 뉴스예요. 지단 감독이 뉴스 감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봤던 선수를 이제 1군 감독이 되면서 콜업을 한 건데, 네. 이게 적중을 했어요. 프리시즌부터 슈퍼컵, 그리고 이번 첫 경기까지. 사실 옛날에 헤세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저 저도요. 같은 경우는 헤세랑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루카스 바스케스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아센시오가 프리시즌에서 제가 프리시즌 전 경기를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풀 경기는 못 챙겨보고 잠깐 잠깐 봤는데, 아센시오가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헤세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호날두 같았다면, 예. 바스케스는 약간 부족했고, 근데 아센시오는 움직임과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약간의 옛날 어린 호날두로 보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근데 헤세를 남기고 바스케스를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헤세를 파리로 보내고 바스케스를 남겼네요. 바이백 조항이 있으니까, 뭐 워낙 레알이 잘하는 그 바이백 조항 이용이니까. 아, 뭐 헤세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니까 뭐 헤세를 판걸 수도 있겠지만, 뭐 뭐 아무튼. 그만큼 파리도 승승장구하고 지금 레알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둘다 윈윈인 것 같으니까. 근데 소시에다드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지만, 이거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양민학살인 게 수비가 못 따라가요. 일단 따라가지를 못하면. 베일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가 달려오든 어느 선수가 뭐 크로스를 하든 뭐 뒤에서 날라오는 걸못 보는데, 뭐 이거는 ERM&D 같은 경우는 레알 소속이었으니까 뭐 혼자 좀 고군분투한다, 뭐 스타일 좀 안다 이러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을 못 축구는 해주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좀 아쉬운. 레알 소시에다드 그래도 항상 중위권 이상하는 팀이니까. 네. 근데 역시 그래도 레알을 만나서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뭐 레알 뭐 다른 얘기 뭐 하자면은 뭐 하메스? 하메스 그래도 나왔어요, 교체돼서. 하메스가 나오긴 했는데, 지단 감독이 하메스한테 이적을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링크가 뜨고 있는 게 이탈리아 그 밀란 두 클럽이랑, 그리고 EPL에서 첼시하고도 링크가 뜨고 있죠. 그쵸. 예. 그 밀란 두 클럽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며칠 남았죠? 이적 시장 8일 남았는데, 그쵸. 인수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는 인수가 일주일 전에 다 이루어졌고, 인터 밀란은 진지하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감독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잠깐 세리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하메스가 계속, 예, 이적을 할수 있는데, 이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메스는 이적을 해야 될것 이제 같아요. 레알에 자리가 없어. 게다가 아센시오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정말 레알에서 자리가 없어. 가운데 게다가 또 뭐야, 모드리치 있지, 코바치치 있지, 근데 지금 레알도 계속 찾고 있는 게 카세미뇨 있지. 모드리치의 후보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카세미루의 백업. 왜냐면은 그볼 위닝 미드필더라고, 이제 FM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볼 위닝 미드필더라서 이제 볼을 탈취해내는 그쵸. 그런 미드필더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레알에는 그 누구야, 아까 방금 말했는 카세미루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페페를 옛날에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었나 무리뉴 감독이었나 챔스 결승에서 페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그 카세미루처럼 이렇게 쓴 경우도 막 있긴 있는데, 그래도 페페는 수비 센터백이죠. 센터백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페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카드를 콜렉트 할것 같아서. 바란도 있는 상황이라, 바란도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 어떻게 조율하면, 왜냐면 워낙에 센터백 자원이 다양한 게 레알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네. 그 자리도 그렇고 이제 왼쪽에 마르셀로 부상당하면 또 누가 들어가느냐. 예, 그 고 두 두 고 두 자리가 이제 지금은 제일 시급한 건 그 두 자리예요. 왜냐면은 이제 시즌이 개막을 했으니까. 왜냐면은 모드리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는 게 문제지. 지금 당장의 대체자는 뭐 코바치치도 있고 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이스코도 있고. 이스코도 이제 쓰려고 이스코 이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더 급한 거는 카세미로랑 마르셀로의 백업 자원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이번 시즌 지금 골키퍼가 계속 카시아 골키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바스가 왜 안 나오죠? 저는 이건 모르겠네. 저도 왜 나바스가 안 나오는지. 나바스는 아마 다음 주에 찾아보면 되겠죠? 예,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하이라이트 봤는데 계속 또 근데 슈퍼컵에, 카시아가 나오더라고요. 슈퍼컵에도 카시아가 나왔는데 이번 경도 카시아가 나오더라고요. 나바스 부상이 있나? 나바스 뭐 코파 뛰고 이제 회복되면 한데. 저 일단 한번 찾아보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다음 주에도 카시아가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하는 걸로. 네, 그때 얘기하죠. 뭐 나바스가 나와도 얘기해도 되고. 자 이제 다음 이제 AT 대 뭐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네 알라베스 이번에 승격한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AT 마드리드도 그리즈만한테 휴식을 줬죠. 아무래도 챔스란다. 유로 결승까지. 어떻게 보면 챔스 결승도 뛰긴 했으니. 그렇죠. 챔스 결승부터 해가지고 유로 결승까지 쭉 뛰었으니까 휴식을 줬는데. 휴식을 줘야죠. 아무튼 걔가 그 누구냐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T 마드리드도 잘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건 정말 잘했어요. 약간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 몬두라스 같은 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력에 AT 마드리드가 보여줬다면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막았거든요. 잘 막아줬는데 후반 전반에는 약간 AT가 공격이 답답함이 있었다면 후반에 토리스를 투입하면서 투톱으로 들어가고 좀 더 공격에 활발함이 보였는데. 결국 토레스가 페널티킥 만들어줬죠. 그리고 가메이로가 이제 페널티킥 성공을 했는데 그 마지막 집중력이 부족해서 알바레스한테 동점골을 내주고 이렇게 무승부가 됐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죠. 그 선발 명단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일단 원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투톱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즈만 휴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메이로랑 그 토레스 이렇게 투톱을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가메이로를 그 그리즈만하고 투톱을 쓰려고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둘은 약간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그쵸. 가메이로랑 그 누구야 그리즈만이랑 아 왜 이렇게 하는 이름 까먹지? 네 아무튼 가메이로랑 그리즈만이랑은 이렇게 둘이 색깔이 좀 비슷한 선수거든요. 둘은. 그쵸. 그래가지고 당연히 투톱을 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원톱 가메이로 원톱이네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뭐 경기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리고 그리즈만이 없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게 걱정이었죠. 그리즈만이 없으면은. 풀어줄 선수가 없는. 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득점원이 없는. 그쵸.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그리즈만 파트너로 뭐, 잭슨 마르티네스도 썼다가, 뭐, 걔 누구야, 세비야가네, 비에토도 썼다가, 그러다가 이제 토레스가 후반기에 터져가지고 이제 토레스를 쓴 건데, 네, 지금도 아직 가메이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물에 아직 녹아들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즈만이 없으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그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트라우마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직도 아틀레티코한테는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느낀 게 토레스가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시즌 이번 시즌 첫 경기까지 폼이 확실히 좋아요. 난 토레스는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토레스는 애가 첼시 있을 때도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안 풀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토레스의 움직임이 확실히 그 전 저희는 첼시 경기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첼시 때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고 결국 이제 페널티킥 또 만들어준 게 토레스니까 잘하더라고요. 토레스 확실히 토레스는 뒤에서 이렇게 틸러패스가 한 번에 들어와줘 그 뒷공간 파워 들어가는 그 움직임이 좋은 선수니까. 네, 그렇죠. 옛날에 제토 라인처럼. 그렇죠. 지금 뭐 코케랑 토레스 코토르 뭐야 토케 하여튼 둘이 좀 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못 봤지만 세비야 경기 한번 얘기해 주신다고.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아이 이게 지금 올림픽 시즌이어가지고 KBSN에서 안 해주더라고. 중계를 안 해줬더라고요. 뭐 저기 스포티비에서도 안 해주고 중계권 사놓고 왜 안 해줘 이런 경기를. 무려 10골이 들어갔죠. 아 그쵸. 저도 하이라이트로 외국 거 하이라이트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적어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세비야랑 에스파뇰의 경기에서 무려 10골이 나왔어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에메리 감독이 이제 유로파 3연속 우승을 이끌어낸 그런 팀이죠. 근데 이제 이 에메리 감독이 나가고 주전 선수였던 크리호비아, 뭐 베네가, 그쵸. 또 누구 나갔죠? 그리고 또 격수 막 가메이로도 나가고 막 그래 그렇게 막 좀 출혈이 컸는데 그 출혈을 좀 잘 메꿨다는 평가가 프리시즌과 슈퍼컵에서도 잘 메꿨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쵸. 이번 경기도 어떻게 나올까 궁금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무려 6-4라는 아마 그 6-4라는 스코어가 감독한테 그렇게 좋진 않는 스코어일 거예요 아마. 그 감독은 그런데 아무튼 경기를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세비야가 한 골을 넣고 에스파뇰이 또 한 골을 따라잡고 한 골을 넣고 한 골을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3-3까지 갔다가 세비야가 두 골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에스파뇰이 또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세비야가 마지막으로 한 골 넣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이적생들이 엄청 활약을 했죠. 비톨로가 두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기요타케가 한 골 한 도움을 넣었어요. 근데 아마 네 골을 먹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수비의 문제겠죠. 예, 수비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은 그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칠레 지금의 칠레 축구를 만든 그 막 프레싱 강력한 프레싱 압박을 프레싱을 해주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전방에서부터 막 그냥 엄청 뛰는 그런 축구예요. 아무래도 뒷공간이 많이 피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축구에 세비야 선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원래 세비야에서 뛰던 선수들도 많이 나오지 않은 그 경기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셀링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이제 경기력이 점점 나아지다가 이제 유로파 가가지고 우승하고 약간 이런 팀이거든요. 초반부에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좀 만들어가는 약간 클롭 감독의 작년 리버풀을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다음 시즌부터가 세비야의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 시즌도 근데 세비야 기대할 만한 팀으로 일단 뽑히고 있는 팀 중 하나니까. 예, 그건 그렇죠. 그거는 세비야 감독도 많이 바뀌었고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 일단 이번 시즌도 시작은 챔스에서 하니까 네.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떨어지고 4연패를 할지 큰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이번 시즌은 챔스에서 16강에 갈지 한번 세비야는 이게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4연속 우승. 왜 그 뭐지 세비야가 유일하게 유로파 컵을 이제 5번을 우승하면서 그쵸. 그 왜 보면은 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파일에 챔피언스 리그 컵에다가 우승한 횟수 5번 이렇게 박아주잖아요. 그쵸. 세비야가 유일하게 유로파 컵을 거기다 박았대요. 와. 5번 우승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비야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도 과연 유로파로 떨어질지 한번 봐야겠지만 네, 아무튼 세비야도 이번 시즌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세리아도 약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과인도 유벤투스 갔고 유벤투스 경기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죠. 뭐 어떻게 경기 보면 봤을 이번에 뭐 뉴스만 봤을 때 이과인도 골을 넣었다니까. 나폴리도 궁금하고 뭐 그쵸? 궁금한 게 많죠. 어떻게 보면 많은데 뭐 밀리크도 궁금하고. 근데 중계를 안 해주니. 어떻게 유튜브로 보기에는 유튜브 너무 응, 자주 그렇게. 끊기더만. 아 진짜 보다가 끊기는데 아, 너무 근데 짜증나가지고. 뭐 간간이 뉴스가 뜨고 하이라이트가 뜨면 그것도 한번 짚어주는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아마 독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독일이요? 어떤 독일? 분데스리가. 아, 다음 그쵸. 주에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리뷰와 프리뷰 형식으로 아마 쭉갈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러고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감기에서 회복을 해. 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 개강 아니에요? 일단 월요일은 아니에요. 아, 월요일은 아니야? 일요일부터야? 일요일부터요. 일요일부터? 목요일부터요. 학교 안 다닌 지 오래됐더니 까먹어. 아, 개강이라니. 여러분도 개강 준비 열심히 하시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우리 열심히 삽시다. 건강 조심하시고. 재학생들 화이팅. 자, 그럼 이번이 4화인가요? 4화였죠? 4화인가요? 네, 4화죠. 그렇죠. 4화죠. 네, 네번 4화죠. 축구 한 주에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